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가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 노력혁신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황병서 동지는 보고에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오르공들이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전투명령을 받아 안고 동서해 전역으로 달려가 출항에 첫 닻을 올린 때로부터 지나온 1년간은 불타는 애국 충정으로 위훈을 창조해온 나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안의 수산사업소들에서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모든 가공공정의 자동흐름선화, 로봇화를 실현하도록 이끄시어 물고기 생산과 가공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수산전사들은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들이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혁명 전우들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고 하면서 그는 모두 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뜻깊은 2017년에 온 나라를 기쁘게 해주는 새로운 물고기 대풍을 안아오기 위하여 어로전의 승전포성을 더 높이 울려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